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덤덤했어요. 예, 책을 내고 난 이후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덤덤했고 그 여러분에게 그 책이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뭐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너무 지치기도 했고 사실 그 책을 내기 전에 업무적으로 힘들었던 거지 뭐 책을 내기 전이나 내고 난 이후나 크게 달라질 건 없죠. 여러분들은 좀 달라지셨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 그런 신경 이제 못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 기다렸던 책이었기 때문에 반가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100일 지났으니까 책만 나오면 내가 이 책을 그냥 완파를 하리라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죠? 더 안 읽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심정 알아요. 그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였는지, 그죠? 책만 나오면 이제 뭐 내가 책이 번역이 안 돼서 그렇지. 책만 나오면 내가 이거를 밤을 새서라도 읽어가지고 이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 잘 읽혀지지도 않고 안에서 많은 저항들이 올라오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다 책을 냈기 때문에 혹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도 생각하는 건 책을 잘 냈다. 그 책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때 책을 내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용서하시면서 읽으시고 흡족하시다면 기쁘게 읽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책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역자 서문에도 밝혔다시피 저의 번역이 기적 수업에 누가 되지 않기를 저는 그걸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기적 수업 자체가 너무나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저의 번역이 그것을 가릴 수 없으리만큼 가릴 수 없으리만큼 기적설은 정말로 좋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한두 페이지가 아니면 한 수십 페이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번역이 됐다 하더라도 천 페이지가 넘는 책이라서 또 어디에선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리는 문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진리와의 만남에 기적수업이 그 역할을 다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적 수업으로 충분해서 저는 책을 내고 난 뒤에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었어요. 단지 그냥 제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오랜 습관, 한 10년 동안 이제 조물락거리면서 그 내가 혼자서 가지고 있던 것을 털어내놓고 난 뒤에 나의 에고가 좀 허전해 할 수도 있고 나의 에고는 그럴런지 모르지만 저는 편안했어요. 그리고 아까 강영규님 말씀대로 사실 기적수업 한국 모임의 오프라인 모임을 저는 이 부산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출간 기념식은 했지만 오늘 부산에 와서 이제 하니까 왠지 친정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100일 책이 나온 지 100일 됐는데 여러분들과 소통도 좀 하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황토님이 연락이 왔을 때 아 그러면 100일을 여기서 하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만나뵈니까 참 반갑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제목을 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주제로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기적 수업에 제 기억으로는 한 48회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번역을 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고 너희는 가만히 멈춰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었어요.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은 좀 그 정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멈춰라고 하면은 어떤 동적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사실 성서에는 가만히 있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개정 개역판에 보면은 이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시편 46장 10절에 예, 시편 46장 10절에 나온 구절이에요. 기적 수업에서는 4장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문구는 영감을 받은 말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그 충만해서 나온 문구라는 거죠. 이 성서가 그 영감에 찬 그런 문구들도 있고 또 에고의 그 투사가 하나님께 전 투사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 성서에도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이끄는 수많은 문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를 굉장히 감동시킨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문구였고 이게 좀 약간 다른 의미로서 그 뉴 에이지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 문구예요. 근데 기적 수업에서도 그것이 40회 이상 거의 50회 인용되리만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 꼭 그 뒤에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까지는 안 나오지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멈춰 이 말이 그렇게 자주 나온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우리는 지금 가만히 안 있고 뭘 하고 있단 말인가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이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예. 이거부터 크게 아니 저희 그게 아니라 예. 이것과 관련된 농담을 했었잖아요. 왜? 아 맞아요. 우리가 이 가만히 있어에 특별 강사님을 초청하기로 했었어요. 강윤규님하고 저하고 섭외를 다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네, 그렇죠. 뭐가 없으면 안 오신다 그랬죠? 저 그분은 프로젝트 없으면 절대로 강연 안 하겠다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죠, 그죠? 네. 그분 성함이 가마니라고 해 쌀가마니 하나 갖다 놓고서 가만히 있는 거 배워보려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두 시간 내내 가만히 연습하다고 했는데 계획이 슈퍼로 돌아갔습니다. 예. 강현균이 컴퓨터에 딱 모시고 왔는데 프로젝터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앞에 안 나오겠다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쌀가마니는 님은 못 오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안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에고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 가만히 있으면 진실이 드러나 버리거든요. 우리가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에고의 모든 주장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우리라는 것을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진실, 마음은 다 똑같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마음은 공격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드러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에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를 가장 가만히 못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존재다. 그래서 늘상 방어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그래서 늘 두려움으로 우리를 콕콕콕 자극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온갖 분주한 것을 다 하는 거죠. 방어를 하고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늘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알리려고 하고 기적 수업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 연습서가 말하는 것도 가만히 있게 하는 연습인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방어를 해요. 그리고 온갖 생각들을 만들어내죠. 온갖 판단들을 하죠. 늘 판단하고 분주하게 방어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기적 수업은 연습서 초반에 보면은 그 우리가 가만히 안 있으면서 하는 그런 동작들을 알아차리게 하는 연습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고 이제 입으로 넘어가면은 가만히 있게 그걸 알아차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멈추고 입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기도문 같은 걸로 그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에 보면은 텍스트는 뭐냐? 에고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계속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벌리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그게 프로이드의 그 심리 기전에서 많이 나오는 그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아니었던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니었던 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니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나였던 적이 없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였던 적이 없고 진정한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나는 내가 아니었던 적이 없고 그게 기적 수업에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실제는 위협받을 수 없고 비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사실 여러분이 요 세 줄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화는 불가피해요. 1440페이지까지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진정한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이고 그 실제와 비실제를 뒤집어 놓고서 그 내가 아닌 나를 그 상처받기 쉽고 매번 매순간 변하는 나를 실제라고 규명해놓고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 수업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이 기적 수업을 읽을 때 그 문구가 나올 때마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하길래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건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무언가를 분주하게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무엇을 진리로 만들려고 하는지, 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용서가 무엇인가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그죠? 워크북 420페이지 보면은 용서란 무엇인가? 사실 용서는 기적 수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일한 주제예요. 기적 수업에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 천국, 지위의 세상에 대해서도 기적 수업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꾸는 악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기적 수업 어떤 곳은 읽어보면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게 그 영들의 세계에 나오는 이게 뭐 몇 차원의 뭐 그런 얘기인지 어떤 건지 뭐 차크라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온갖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적 수업의 핵심은 용서를 해서 악몽에서 행복한 꿈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각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이번 생에 이 지구에 이거는 그 세상 중에서 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데 그 다음 세상 가면 어떻고 이거보다 더 밝은 세상이 어떻고 막 이렇게 그런 것에 아주 줄줄이 깰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기적 수업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로 지각의 세상. 지각의 세상이라면 그것은 이원성의 세상이고 그렇다면 분리의 세상으로 그냥 하나로 뭉쳐버려요. 정도의 차이, 빛이 얼만큼 빛의 뭐 그 세기에 따라서 더 좋은 지각의 세상, 더 끔찍한 지각의 세상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 기적 수업은 마음에게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 어떤 분리의 세상에 가더라도 우리는 마음이고 마음이 느끼는 거고 마음은 분리냐 하나냐 이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각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더 고차원적인 지각의 세상에 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 여기에서 좀 한 단계 더 높은 허상의 세상에 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지각의 세상이 편안하면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허전함이 좀 있기는 있지만 오히려 그 완벽에 대한 그리움은 훨씬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서 뭔가 허전한 거는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 험난한 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에고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거죠. 왜냐? 분리를 선택한 그 고통이 그게 나라면 분명 다른 길이 있을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는 축복,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불행한 일, 그것이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요. 항상 거기에 보면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어떤 곤란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앞에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그거는 꼭 내가 이런 일을 뭐 교통사고를 사업이 폭삭 망하는 거를 아니면 내가 몸의 질병을 꼭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 걸 선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몸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토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늘 그걸로 마음은 늘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통과 고통받지 않음이 거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마음은 더더욱 다른 길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적 수업은 고통을 나에게 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꿈과는 무관하세요. 근데 기적 수업에 보면은 메이커라는 말이 나와요. 메이커가 그걸 저는 조물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세상 형상의 세상에 대해서. 근데 기적 수업에서는 그 메이커를 대문자로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몽을 꾸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조물주가 하나라고 에고라고만 생각을 하죠. 에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악몽을 선택하는 순간 동시에 바로 그것에서 구원되는 길 대문자 메이커가 거기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만약에 에고 혼자서만 이 세상을 다 지배를 하고 했더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길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세상은 조물주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죠. 마음은 분리를 선택하는 순간 지각의 세상이 시작되었고 그 지각의 세상은 분리를 선택한 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에고가 만든 세상이지만 동시에 성령이 같이 존재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답이 주어졌고 그를 우리는 이 세상에 조물주, 대문자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조물주의 눈에는 이 세상에 우리는 마음이거든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결합하신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 수업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대로 일어나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에고의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고통 줄 수 없다는 성령의 시각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령이 나를 보고 있는 그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근근히 버텨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형제가 무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 세상조차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뭐 몸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이 가만히 있는 것에 가만 보면 모든 그 수행에 보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수행들이에요. 저는 요가도 일종의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수행으로 보고 명상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수행으로 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게 하는 방법은 정말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술을 하면서도 붓글씨를 쓰면서도 가만히 있는 걸 하는 거죠. 그 무아지경이라는 말이, 그 무아가 내가 없어진다는 그 말이, 그렇다면 바라보는 나도 없는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개별적인 존재가 나라는 그 자아가 없는 경지를 저는 무아라고 보는 거죠.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없어지는 그런 경지가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상태라고 한들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천국이 있는데, 그죠? 그 무아지경이 있는데, 뭐 그게 뭐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없다면 나하고 무관한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무아지경이라는 말에 그 무아라는 게 내가 없어지, 그렇게 되면 누가 무아지경에 빠지고 싶겠어요? 그죠? 기적 수업은 잘못된 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있어요. 우리가 있음은 곧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바닷물에, 그 바다에 그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다의 구성이잖아요. 그죠? 바다는 있지만 바다 물방울은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다와 바다 물방울을 어떻게 분리해낼 수가 있나요? 어떤 분은 나는 내가 있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는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죠. 바다와 바다 물방울은 둘이 아니잖아요. 바다 물방울이 바다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바다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바다 물방울이 자기 혼자 단독의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바다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바다 물방울이 자기가 바다에 속해 있고 그 바다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바다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인 거죠. 그럴 때 옆에 사람한테 내가 바다야 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내가 바다야 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와 내가 분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고 원인과 결과가 무엇을 말하는지, 원인과 결과가 하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다. 이 말이 바다와 바다 물방울에 거기에 무슨 연결점이 어디에 있고, 이거 다 우리가 개념에 갇혀가지고 그 개념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성령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진실을 경험했을 때는 그러한 단어들이 다 의미가 없고 오직 있는 것은 모든 생명의 하나됨, 하나임,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의 상태에서는 말이나 뭐나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인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말로 전달한다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것을 말로 전달한 책은 많았어요. 많지만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뭐 그림 속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기적 수업은 경험을 위한 책인 거죠. 텍스트가 그렇게 많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워크북에 있는 거는 그것을 경험하라고 있는 거죠. 사실 텍스트에도 그 어떤 것들을 깊이 들어가면 경험으로 이끌어요. 경험으로 이끌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워크북 365로 해서 그 경험으로 이끌도록 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기적 수업 자체가 하나의 경전화가 돼가지고 막 저도 그랬어요. 이거 번역할 때 막 이 번역이라는 것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스러운 책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러면서 그랬는데 왕립 박사님께서 이 책을 문학작품처럼 읽으라 그 말을 요즘 들어서 제가 더더욱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여기에는 어떤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그것이 깊은 의미가 뭔지 그냥 이 문장을 파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적 수업은 문학 작품처럼 읽으면 그러면 그 의미가 오히려 더 깊이 와닿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운전면허 딴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운전면허를 굉장히 쉽게 땄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쉽게 땄느냐 그 이민사회에서 소문난 동네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주행시험을 보면 그 관리자가 매일 같은 코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면 100%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가깝지도 않은데 제가 매일 거기 가서 연습을 했어요. 다 외웠죠. 모든 걸 다 외웠는데 제가 딱 시험을 보는 날 시험관이 바뀐 거예요. 여기 주차장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서는 순간 끝났네. 그러고서 그냥 아유 뭐 이제 이왕 떨어진 거 이러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막막 운전을 했어요. 마지막에 오니까 주차장에 차가 가득 있는 거예요. 차하고 차 사이에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 같으면 벌써 그런 데면은 딱 얼어붙어가지고 못 가거든요. 근데 그냥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진짜 끝까지 이러냐 이러면서 그냥 가서 확 차를 댔는데 그냥 딱 정확하게 주차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합격을 한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그죠? 이미 다 포기하고 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런 긴장감 없이 읽으라는 게 그게 문학 작품처럼 읽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 뭐를 말하는지 그것을 저기 하면 막 기적 수업 전체가 나에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부원에서 제외될 것처럼 그죠?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부원에서 제외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기적 수업에서 그러니까 구원에서 딱 세 명 제외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그게 분명 날 거야. 분명히 내가 그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에고의 심리 체계, 그 사고 체계예요. 그 죄책감이라는 게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세 명, 60억 중에 세 명이 지옥에 떨어진다.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 명 중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나의 죄책감은 얘기할 거예요. 근데 기적 수업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꿈속에서 이런 양을 가지고 웃긴 거잖아요. 그죠? 깨어보니까 아무도 상처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러니 아무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거든요. 설령 여러분이 기적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시간 안에서 고통의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 긴장하지 말고 기적 수업을 읽어보세요. 이 페이지에서 뭐 모르는 말이 많고 뭐 복잡하고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뭐 골치 아프게 막 이런 말이 있었어도 그건 몰라도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네가 아무리 게으름 피우면서 했어도 그런 자신을 용서하면서 해라. 참 기적 수업은 친절해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렇긴 하지만 내 마음의 고통이 다시 기적 수업을 들게 하죠. 내 마음의 고통이. 그러니 여러분이 기적 수업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에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편안하게 기적 수업을 읽으시면, 그리고 적용해 보시면, 그러면 한 만큼 평화를 누리는 게 정말 정직한 수업이기도 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직하게. 근데 좀 기적 수업은 약간 집중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집중적으로 하면. 공부할 때 잡념 없이 하면, 집중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게 이어서 여러 날이 되면 더더욱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집중하지 못하고 하면 사실 아무리 긴 시간을 해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기적 수업 본문에도 나오죠.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어느 정도 이상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건 세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적 수업을 공부하는 것도 이 세상적인 곳에서, 우리의 에고적인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용서란 무엇인가 요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 워크북 420쪽입니다. 연습서.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는 형제가 내게 행했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식한다. 용서는 죄를 사면서 죄를 실제로 만들지 않는다. 용서는 죄가 원래 없었음을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죄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짓된 관념이 아니겠는가? 용서는 다만 거짓심을 보고 놓아준다. 이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다. 용서하지 않는 생각은 자신의 판단이 거짓임에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생각이다. 마음은 다쳤고 따라서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생각은 투사의 사슬을 단단히 조여 투사를 보호하며, 그로 인해 더욱 두텁게 가려진 외옥은 더욱더 모호해지고 의문을 갖는 것이 어려워질 뿐더러 이성으로부터 더욱 멀어진다. 고착된 투사와 그 투사가 원하는 목표로 선택한 것 사이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용서하지 않는 생각은 할 일이 많다. 용서하지 않는 생각은 미친 듯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진로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면 무엇이든 왜곡하거나 뒤집는다. 왜곡은 그것의 목적이자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다. 그것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실제를 쳐부수는 맹렬한 시도에 착수한다. 반면에 용서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용서는 실제의 어떤 일면도 거스르지 않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실제를 뒤틀려고 하지도 않는다. 용서는 그저 바라보고 기다리며 판단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자는 비판하기 마련이다. 그는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정당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려는 자는 진실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반기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용서가 성령을 통해 내게 보여주게 하라. 그는 굳건한 희망을 품고 너의 궁극적인 성공을 확신하는 너의 안내자요 구세주이며 보호자이다. 용서는 하나님이 성령에게 주신 기능이기에 성령은 이미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 너도 성령의 기능을 공유하여 성령이 구원하신 자를 용서하라. 성령은 그의 죄 없음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마음의 세계에는 생사가 없죠. 마음의 세계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정직하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지금 이 순간 마음은 내가 분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뿐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분리의 세상에 등장했던 모든 생물, 무생물, 앞으로 등장할 모든 생물, 무생물과 이미 마음은 하나이거든요.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하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우리에게 말해준 우리의 선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동참, 그것을 의식하겠다는 선택을 내린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마음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면 그런 일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줄 길이 없어요. 내 마음이 불가능하다라고 결정해버린 것이 어떻게 나에게 경험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함께 3분 정도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